날에 다 그림자로 추억을 감싸고 하얀 이 밤을 서성거린다. 달빛도 좋은 자석, 햇빛도 좋은 자석, 외롭게 새는 너의 창가에 난 밤을 마시며 고독을 마시며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속상이 된다. 너의 창에 불은 꺼지고 속에 나의 모습은 창백한 그림자로 추억을 감싸고 하얀 이 밤을 서성거린다. 창백한 그림자로 추억을 감싸고 하얀 밤을 서성거린다. 달빛도 좋은 자석, 별빛도 좋은 자석, 외롭게 새는 너의 창가에 난 밤을 마시며 고독을 마시며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속에 나의 모습은 창백한 그림자로 추억을 감싸